노래는 원래 시에서 탄생했다고 하죠. 그래서 옛 가객들을 두고 음유시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. 우리 음악에도 노래로서의 시, 본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장르가 있습니다. 바로 정가라는 음악인데요. 우리 전통 성악으로 흔히 알고 있는 판소리와는 또 다른 맛과 멋이 있습니다. 징 등당당 현대악의 성악과 오페라에 비해 정작 전통 성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데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좋은 무대였죠. 정가라는 장르가 판소리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어렵다 보니까 정가를 배우고 전승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가단 아리의 열정과 노력이 더욱 빛나는 게 아닐까요? 아이들을 통해 국악의 미래를 봅니다.